이 시간에는 놀이 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의 백두산. 해돋이 불타는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선길의 아침 너울. 바람 세찬 험한 영을 얼마나 넘었는지 야전차에 차창가에 성예가 도피었네 저극의 운명 지켜 한밤을 지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전룡아 전해다오.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